서해 열점 수역에서 우리 측 용의에 대한 괴뢰 해군 함선들의 침범 행위가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최근 열흘 동안에만 해도 81차에 연 101척의 괴뢰 해군 함선들을 우리 측 용의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침범한 자수의 근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현재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노리고 강행되고 있는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이 절정에 이르고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갈빈선호와 핵동력 잠수함 미시건호를 비롯한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 수역에 긴급 투입되어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수위가 최대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